남조선 인터넷도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1일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서 보안법 폐지 국민연대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박근혜 정권이 국정을 농락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보안법과 같은 시대의 악법이 있다고 단죄하면서 파시오 악법의 폐지를 주장했습니다.